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실권을 쥔 헤롯 왕이라든지 아니면 산헤드린 의회에 힘 있는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부르죠. 또 모세나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왕도 목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목자 하면 우리는 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목자의 그림을 보면 목자 하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그렇게 좋은 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양을 치는 주인이 아니고요. 남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고용직 노동자들이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양들을 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일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베들레헴 마을에서 떨어진 들에서 마을 밖에서 일했던 것도 그런 연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목자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양떼를 지키는 거죠. 도둑들에게서 지키고 또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킵니다. 그게 24시간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도 교대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한밤중, 밤 늦은 시간에 이 목자들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 근무조로 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목자들은 가난하고 또 평범하고 아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하층 노동자의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하죠. 어찌 보면 당시에 어느 노동자들, 어느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우가 다르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가 다른 것처럼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노동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보면 낮은 계층이라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무시를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겠죠.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 유대인들처럼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설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양을 쳐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양을 갖는 거겠죠. 남들처럼 냄새나는 옷 입지 않고 잘 차려입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보는 것, 그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늦은 밤, 야간 근무조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 두발쫙 피고 편하게 잠도 자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그저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소시민일지라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기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인간답게 공평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줄 그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왜 하필이면 이런 목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서 오늘날 사회적인 지위나 부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선긋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다움은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죠.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권력관계라는 게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천한 자와 귀한 자를 구분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한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복된 소식을 바로 그 사회적으로 하층 노동자인 목자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셨다라고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과 부패와 사회적인 불의,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불의와 불평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있는 것이죠. 인간 본성에 뿌리 박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의 참된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한 죄악된 세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를, 그런 부패하고 불의한 불평등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참다운 인간답게 참다운 피조세계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패하고 추악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처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가난하고 냄새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전혀 새로운 사회, 대한사회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완성할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가장 천한 자가 되셔서 구유에 누이신, 거할 집이 없어서, 그것도 말이 머무는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 하셨습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자 하심이죠. 작은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죽음에 빠져있는 자를 다시금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목자들은요, 그런 점에서 오늘 평범한 소시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요, 우리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영적 지위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신자들도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로 인간의 가치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요청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좀 더 잘 드러내는 사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낮고 가난한 목자들이라도 여전히 냄새나는 양떼를 치며 밤새도록 일하는 현장 근로자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신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에 따라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신자들과 우리 교회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소식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성육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이든 가정으로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가치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 형편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같은 처지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닌데 뭐라고 무관심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목자와 같은 가난한 소시민이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형편에 훨씬 더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아이든 노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도 수종 들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 성탄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좋은 절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다.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너희가 사는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요, 급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우선순위를 아기를 찾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자신의 일에서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들의 맡은 역할, 책임을 다하여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자들은요, 강보에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려고 베들레헴 온 동네를 샅샅이 수소문하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를 찾으면 되겠죠. 하다못해 시골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줄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 고추를 붙이든지 숯을 새끼줄에 매달아 놓든지 그랬을 텐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런 형편에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목자들은 가진 애를 쓰면서 수고를 했습니까? 했을 겁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내서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목자들에게는 다른 것 다 잠시 멈추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준 표징이다. 천사가 전해주죠. 여러분,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가 들어갈 방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말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맞다면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인데 그 오신 모습이 사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예상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아마 만일 천사들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천사들이 제사장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도 아마 그들 역시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적어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다든지, 적어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로마의 대군을 전멸시킨다든지, 아무튼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 노동자에게 처음 전해준 이런 모습.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데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진 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마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을 만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단순하고 소박한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사들이 일러준 말 그대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천하고 연약한 모습이 표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요. 어떤 아이요?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찾는 겁니다. 그 아이를 결국 찾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메시아는 이렇다, 적어도 구원자라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달라서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접어버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목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0절 그 보시는 것처럼 어김없이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그들이 들은 말씀, 그들이 그리고 확인한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되고 기대와 다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표징이었지만 오히려 그 표징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인생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복을 누리는 것만큼 값지고 고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감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보람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0절을 보시면요. 목자들은 개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보니까 목자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일 다 제껴두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집중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목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던 게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다시 돌아가요. 이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겠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갖고서 목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의 근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고용직 근로자에서 승진이 되어서 그들의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밤 근무를 해야 되고 낮 근무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그들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그 전에 없던 그 입에서 저절로 기쁨에 찬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 얼굴에는 찬란한 그 빛을 본 그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들이 그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때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평범한 노동자들의 그 짓눌린 삶의 모습이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그들이 보는 세계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는 세상의 분화,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걸 다 가진 사람보다 결코 부럽지 않은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보람이 그들에게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들은 살아갔으리라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기 마을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봅니다. 물론 정확히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시거든 이 목자들 찾아서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어떻게 사셨는지.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예배당보다 백화점과 호텔의 성탄 추리가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연말 파티나 술자리로 요란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사고 쇼핑을 하느라 분주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집콕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집에 콕 처박혀서 크리스마스를 가족들하고만 보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게 그렇게 가족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때를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수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실하게 성탄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첫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열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다시금 주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간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분주함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소비와 물질주의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소비 물질주의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온택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죠. 가족들이 더 얼굴을 맞대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첫 번째 성탄의 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이미 우리 가까이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로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되새겨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참된 평강과 선한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